HUBS. "그날의 일기."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미즈 사건의 그날을 함께 밟아보며 세계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는 HUBS의 그날의 일기 2입니다. 그날의 일기 2에서는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그 사회의 변화와 앞으로 세계가 변화해야 하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정현욱, 엔지니어 김채연, 그리고 아나운서 저 서은재와 함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날의 사건은 해결된 미제 사건인 일본 도토리 살인 사건인데요. 2004년에서 2009년에 걸쳐 발생한 일련의 의문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학기 그날의 일기 2의 다섯 번째 시간, 일본 도토리 살인 사건, 함께 그날로 떠나보시죠. 2004년 5월 13일 도토리 시내에서 남성 A가 박스에 갇힌 상태로 열차에 치여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갇혀 있었던 박스에 적혀 있던 만나서 행복했다는 내용의 글을 근거로 도토리 현경에서는 A의 사인을 자살로 처리했고 부검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3년이 지난 2007년 8월 또 한 번의 의문의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당시 27세의 남성 B가 바다에 빠졌다고 구조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약 10일 후 결국 숨졌으며 그 바로 다음 해인 2008년 2월에는 도토리시 근교의 산속에서 남성 C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해인 2009년 4월 47세 남성 D의 익사체가 발견됐는데 이 사건부터는 본격적으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D의 시신에서 수면 유도제와 다량의 모래가 검출됐다는 점에서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지은 것이었는데요. 또한 같은 해 10월 7일 남성 이가 자택에서 약 4km 떨어진 강에서 엎드린 자세의 익사체로 발견됐고 27일 남성 F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대부분 1974년생의 호스티스 우에다 미유키와 관계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A와 C는 미유키와 금전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고 B는 우에다 미유키와 2001년 미유키가 일하던 술집에서 알게 돼 동거를 시작했지만 그동안 D는 미유키로부터 일상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E는 미유키와 미유키의 동거남에게 약 140만 엔가량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사망 전날 가족에게 돈 받으러 갔다 오겠다 하는 말을 남기고 차로 어디론가 나간 뒤 그대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범인의 윤곽이 거의 다 잡힌 듯한 이 사건의 범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당초 도토리 현경에서는 사건 관련자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부했으나 의문사 사건이 드러난 이후에는 모든 보도자료에서 관련자들의 이름이 익명으로 처리됐는데요. 이는 세간의 억측을 피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졌으나 이미 대부분의 주간지들은 미유키의 실명과 사진을 대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한편 사생활까지 사회적인 관심과 국민의 알 권리로 부응하기 위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라는 이유로 적나라하게 떠들어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후 2010년 우에다 미유키가 강도 살인죄로 재차 체포되면서 방송국과 대형 신문사들에서도 실명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이 오로지 간접 증거에만 의존해야 하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결국 2012년 4월 도토리 지방재판소에서는 사형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후 미유키 측에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2014년 3월 히로시마 지방재판소 마츠에서는 1심 판결을 유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미유키는 즉각 최고재판소에 상고했고 이후 수차례의 공판을 거쳐 2017년 7월 27일 최고재판소 측에서 최종적으로 상고마저 기각돼 그대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우에다 미유키는 또다시 불복해 판결 정정을 요청했으나 8월 23일자로 기각됐습니다. 현재 미유키는 사형수로 히로시마 구치소에서 복역하며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도토리시를 두려움에 떨게 한 살인마 미유키. 남은 생을 피해자들보다 끔찍한 고통에서 보낼 것입니다. 오늘 2학기 그날의 일기 2의 다섯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 도토리시. 사건은 이렇듯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더 세심하게 서로를 바라본다면 우리 세계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다뤘던 도토리 살인사건 이야기를 돌아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귀 기울임이 있다면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된 미제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을 분노케 만든 이 사건.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진실이 결실을 맺었지만 피해자들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10월 6일 목요일 미제 사건의 그날을 함께 돌아본 기자 정현욱, 엔지니어의 김채연, 그리고 오늘 그날의 일기 2를 읽어드린 아나운서 서은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